언제부터 이렇게 함께 했던 건지 존재로도 빛나는 너 그 곁을 나 지켜도 될지 너는 날 찍고 내게 난 just a moon 네 맘을 밝혀주는 너의 작은 별 너는 날 찍고 and all I see is you 이렇게 그저 널 바라볼 뿐이니까 모두들 내가 아름답다 하지만 내 바다는 온통 까만 걸 꽃들이 피고 하늘이 새파란 별 정말 아름다운 건 너야 말보다 고맙단 말보다